너무 예뻐서 내가 폰을 볼 때 난 너만 보고 있어. 특히 집중할 때 깨무나 네 입술로 Think I'm in heaven, right? 공상의 루틴은 항상 똑같아. 어떤 주제든 다 너로 끝내. 커피처럼 내 하루 시작인 너, 난 그 안에 얼음을 녹여줘. 그 말에 사람 설레게 난 매일 들 뜨게 만드는 건지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내 태우게 하고 어떡해. 내 맘에 붙여지를 하는지 안절부절 못해 내 모습 어서 신호를 보내 딱 한마디면 돼 발에 불 떨어져서 날 갖고 싶어졌어 어서 내게 말을 해 딱 한마디면 돼 일단은 너로 말해줄래 girl 준비됐어 너의 fantasy 영화 속 주인공은 나 내 마음 보여줄게 애매모로 호 이제 그런 건 넘어 내게로 와 네 맘 똑같은 거 알아 Oh yeah 집중해 두 귀를 세우고 주발선에 딱 붙어 기다려 그러니까 아서 신호를 보내 엘레멘 높이 그 다음에 빨리 신호를 보내 널 갖고 싶어서